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뵌가? 전에 이제서. 자, 올해가 몇 년이죠? 2016년.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1월 11일. 그래요.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제 몇 살이 된 건가요? 9살이요. 아, 그래요. 자, 오늘은 생일 기념으로 저녁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책도 한 거 샀죠? 네, 그 자, 책을 녹음할 겁니다. 자, 동화도 한번 할까요? 수영. 자, 동화. 재미있는 동화. 나와주세요. 자, 오늘 새로 산 책은 제목이 뭐죠? 선생님은 몬스터! 맞아요. 피터 브라운. 피터 브라운이 글 그림, 그 다음에 서혜경 씨가 옮겼습니다. 사계절 출판사고요. 이 책은 서천석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네. 서천석 선생님이 추천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간 김에 산 거죠. 자, 제목은 피터 브라운의 선생님은 몬스터. 우와, 책 표지를 보니까 선생님이 완전히 괴물로 그려져 있어요. 저 처음엔 책 표지를 보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구두도 신고 머리 가발도 보니까 여자였네요. 머리도 보니까 여자였죠. 근데 괴물 얼굴 하고 있어요. 왜 선생님이 괴물 얼굴 하고 있죠? 자,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피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글과 그림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책을 소개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받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선생님들과 이해받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쓰였군요. 자, 읽겠습니다. 바비는 학교에서 힘든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커비 선생님이었어요. 바비, 너 이 녀석! 선생님이 화를 내고 있어서 괴물처럼 보였나 봐요. 바비한테는, 그치? 바비가 지금 뭘 날렸죠? 수업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바비 이 녀석! 시험지로 종소리. 선생님은 발소리도 쿵쿵쿵, 저리 비켜! 목소리도 쩌렁쩌렁, 자리에 앉아! 괴팍한 커비 선생님! 공부 시간에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녀석한텐 쉬는 시간이라니 어림도 없다. 바비는 수업이 없을 때면 공원에 가서 놀았어요. 커비 선생님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원에는 바비의 비밀기지가 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바비는 비밀기지로 가려다 화들짝 놀랐어요. 누구 만난 거예요? 커비 선생님. 비밀기지로 가는데 하필이면 또 누굴 만난 거예요? 커비 바비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큰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야, 이 장면, 이건 정말 그림책으로 봐야 돼요. 그치? 이 둘의 표정을 봐야 돼요. 바비는 어떤 것 같아요? 나란히, 두 사람이 나란히 벤치에 앉았는데, 일로 오세요. 바비는 어떤 표정이에요? 너는 엄마랑 책 읽고 있어서 일단은 오빠랑 있어. 같이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바비 얼굴이 어때요? 정글치. 하고 커비 선생님도 이런 표정이, 그치? 정말 이 장면은 웃긴 장면이에요. 바비가 지금 손 들고 있어 갑자기, 그치? 바비, 여기서는 손 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선생님한테 인사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바비. 선생님 모자가 커요. 멋져요. 고맙다, 바비.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나도 그렇구나. 둘이 어색해하고 있어, 그치? 둘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죠. 그때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정말 어색해서 혼이 났을 거예요. 내가 아끼는 모자인데? 할머니한테 선물 받은 모자야. 놓치면 안 돼, 바비? 잡았어요. 바비가 날아가는 모자를 잡아줬어. 바비, 넌 정말 최고야. 그러니까 저기 바비, 네가 참 착하다는 말이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꽉. 엄마랑 연우도 왔네요. 우리들. 우리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나 봐요. 꽥꽥꽥꽥꽥꽥. 내가 가끔 꽥꽥 놀이를 해주거든. 꽥. 꽥. 꽥꽥. 꽥꽥. 오리들이랑 꽥꽥 놀이를 하다가 바비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제 비밀 기지가 있어요. 선생님도 꼭 보셔야 해요. 조심해라 바비. 네 선생님. 바위에 올라가고 있어 비밀 기지로. 오 멋지구나. 커비 선생님에게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응? 커비 선생님이 뭔가를 건네줬어. 그치? 종이를 건네줬고 바비가 뭐라고 있어요? 비행기. 비행기를 접어서 여기서는 마음껏 날려도 돼. 그치? 교실에서는 안 되지. 바비는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날고 또 날았어요. 그런데 봐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커비 선생님 얼굴이 점점 이상해져. 괴물. 돼지 같아. 근데 괴물 같았다가 점점 사람 같아. 어? 점점 변해. 그치? 세상에 이상해. 세상에 이런 멋지게 날아본 종이 비행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점점 그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커비 선생님 얼굴이 괴물에서 점점점 뭐 같아지고 있어요? 사람 같아. 바비와 선생님은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았어요. 이제 점심때가 되어 헤어져야 했어요. 여기 그림책, 이건 그림책을 꼭 봐야 돼요. 또 다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는데 아까는 두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고 표정도 이상 어색했지만 또 누구지? 커비 선생님 얼굴은 괴물이었지만 지금은 둘 다 뭐 하고 있죠? 둘 다 사람이고 기뻐하고 있죠. 웃고 있어요. 맞아요. 월요일에 보자 바비.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가세요. 다시 학교에서 선생님 발소리는 여전히 쿵쿵쿵. 어서 들어가. 선생님 발소리도 여전히 쩌렁쩌렁. 곰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괴팍한 커비 선생님일까요? 잘했다 바비. 여전히 선생님은 사람 얼굴로 변했었어요. 하지만 바비가 또 뭐 했어요? 수업 시간에 종이 비행기를 수업 시간에 날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비 너 이 녀석! 이라고 하면서 얼굴이 점점 괴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피터 브라운이라는 작가 선생님은 맨 마지막에 나도 가끔은 몬스터가 돼.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라고 써주셨어요. 진서야 아빠도 여기 또 있어. 책 맨 뒷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몬스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응. 끝입니다. 아빠도 학교에선 가끔 몬스터로 변할 때도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얘기해? 진서도 가끔 몬스터로 변할 때가 있어. 누구나 다 몬스터로 변할 때가 있는 것이야. 알겠습니까? 네, 엄마 콜라 주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